창문 밖을 보는 네 설레는 겨울 알람 캐롤 거리에 또 퍼져와 별들처럼 주위 감싸와 나는 별처럼 걸어와 아른거리는 너만 신멜로 같은 맘 네 품에 안겨 사르르 넘는 느낌 꼭 겨울잠 속 꿈 같아 두 눈에 가득한 따뜻한 시간아 멈춰봐 딕덕 누굴까 꿈꿔봐